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특사일행을 접견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6월 30일 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라울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특사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부위원장인 살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 동지와 일행을 접견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특사 일행과 상봉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나누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특사 일행의 우리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면서 이번 방문은 조선과 고바 도당 도나라 관계 발전에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고바공산당 제7차 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가 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로 다시 선거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살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 동지가 고바공산당 제7차 대회 진행 정령을 조선노동당에 상세히 통보해 주어 우리는 고바공산당이 중시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와 반제 사회주의 협의 기치를 변함없이 들고 나아가려는 고바당과 정부 인민의 의지를 더 잘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고바공산당 제7차 대회는 고바공산당의 영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기업을 전진시켜 나가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고바의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고바 당과 인민에게 전투적 인사와 뜨거운 포옹을 보내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과 고바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의 한 전호 속에서 싸우고 있으며 고바 당과 정부 인민의 곁에는 항상 조선노동당과 정부 인민이 서 있다고 하시면서 조선과 고바 도당 도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살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 동지는 조선인민의 최고 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보내는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와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는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체류 일정에 대하여 깊이 관심해 주시고 오늘은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접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의 혁명 위협을 가장 빛나게 계승해 나가시는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열렬히 축하하는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따뜻한 인사를 직접 전해드리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께서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와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와 함께 마련해 주신 두 나라 사이의 친선 관계는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와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각별한 관심 속에 공고 발전되고 있다고 하면서 구바와 조선 친선 협조 관계를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구바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바 공산당 제7차 대회에서 고바가 사회주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며 사회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때 대해서와 고바 혁명을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지지해온 조선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과의 연대적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종 진선적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담화에서는 조선노동당과 고바공산당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중대한 문제들과 도당, 도나라에서의 당 활동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이 호상 통보되고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들이 진지하게 교환되었으며 모든 문제들에서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께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가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온 선물을 살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 동지가 드렸습니다.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시하시고 특사 일행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